만수대 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째 쯤하여 15일 평양에 도착한 오형진 제1조선인 역사연구소 상임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제1본 조선인 추모대표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